벌써 내게 신경질적이잖아. 그렇잖아. 있잖아, 아까부터 너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있잖아. 난 하지만 그런 너와라도 웃을 수 있어. 허름한 모습에도 나를 알아본 너. 그래서 그런 네가 소중하니까 Girl I'm gonna try it so hard. 아직은 나 그대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난 달라질 거야. 너를 위해 확신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아직은 나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이것만 알아줘.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. 네 곁에 내가 없다고 없는 건 아냐. 오 아니야. 어디에 있더라도 너를 위해 노력하는 거 알아줘. 난 하지만 투정하는 너에게도 웃을 수 있어. 허름한 모습에도 나를 알아본 너. 그래서 그런 네가 소중하니까 Girl I'm gonna try it so hard. 아직은 나 그대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난 달라질 거야. 너를 위해 확신할 수 있어. 난 할 수 있어. 아직은 나 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많진 않지만 이것만 알아줘. 너를 위해 살아갈 거야. 스쳐 지난 인연과 비교 말아줘.